El programa que vas a escuchar a continuación está pregrabado. Pedidos cerrados. Escuchas K-Pop Replay, tu música, tu estilo. Can you save me? Can you save me? 안녕하세요. 저는 DJ 누나입니다. 어서오세요. Bienvenidos. Este es DJ Nuna aquí en K-Pop Replay, transmitiendo todo para ustedes. Muchísimas gracias a todos nuestros oyentes que siempre se mantienen en sintonía con K-Pop Replay, www.kpopreplay.com, donde está la mejor música, la mejor programación, las mejores noticias, la mejor información sobre la farándula coreana y muchas cosas más, también segmentos de aprendiendo coreano. En fin, un contenido súper variable que solo K-Pop Replay trae para ti. Este es DJ Nuna y hoy tendremos un segmento aprendiendo coreano con DJ Nuna. No se lo pueden perder, ya que estuvo súper aclamado.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nos. Ahora vamos a escuchar Catayena, sí, para que ustedes sigan divirtiéndose en sintonía con la mejor música, la mejor programación. ¡No te despegues! ¡Kidario! Baby, seguimos con más música en K-Pop Replay, www.kpopreplay.com, donde está la mejor música, las mejores canciones, los mejores DJs, la mejor programación, los mejores redactores. Así es, todo está por acá, solo en kpopreplay.com. Así es, estás escuchando a DJ Nuna, así es, transmitiendo en vivo desde República Dominicana para el mundo. Quiero felicitar a todas las personas que están de fiesta de cumpleaños el día de hoy. Muchísimas gracias porque nacieron un día como hoy. Muchas, muchas felicidades. Y de paso, sí, claro que sí, vamos a estar escuchando esta canción. Si tú estás de cumpleaños el día de hoy, diviértete mucho y da muchas gracias a Dios de que tienes un año más de vida. Les dejo con esta canción de Sunil Chukahamida y luego escucharemos a Kim Jong Hyun con la canción Deja Vu featuring Zion T. No se despeguen, seguimos con más Kidario. Girl. 자주 자주 수리번거리지. 그러다 보면 안녕 자기 모르는 여자들이 말을 걸고 했지. 와우 와우 소리를 질러서 난 와우 와우 와우 헤이 영화 대사부 나 보면 너 어디서 봤고 언제 본 건지 상관이 없고 기억도 안 나 어디서 봤나 생각해봐. 아이스 몰랐다 거짓 가만뒀다가 넌 뭘 뛰었던 빌런 뻔히 보이니까 내가 지켜야 지 남들 같진 않지 널 지보고 어색하지 않게 Say oh it's the best of you 난널 봤다고 그래 봤잖아 난 남들 같지 않아 걔들처럼 네 눈물 쏙 빼고 튀잖아 oh 이게 영화 대사부 나 보면 널 어디서 봤고 언제 본 건지 상관이 없고 계속 건 건지 생각만 하고 I don't want Okay, next. Recuerda que esto es una grabación. Los pedidos están cerrados. Sigue escuchando la mejor música en K-Pop Replay. Tu música, tu estilo. Hey!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지쳐기다. TVN은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는 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날. 네 거인데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날.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esto y aquello es codicia. Si una persona es codiciosa, eventualmente terminará por perder todo lo que posee. Una frase de Full House Take Two de Young Man Ok. Así es, de uno de los personajes principales de este drama. Si una persona es codiciosa, eventualmente terminará por perder todo, todo lo que posee. Así que evitemos ser codiciosos. Sigamos brindando mucho amor y mucha armonía a las personas que nos rodean, a nuestros familiares, a nuestros amigos, y también a todas las personas que de alguna u otra forma interactúan con nosotros y forman parte de nuestro círculo de amigos. A pesar de que algunos se van y otros llegan. Así es. Amor para todos. Mucha armonía para todos. Entonces, vamos a seguir con más música aquí en K-Pop Replay. Este es DJ Luna. En el próximo segmento que viene, les traeré el segmento Aprendiendo Coreano con DJ Luna. Así que los que están atentos a aprender coreano, pues simplemente tienen que quedarse en sintonía con K-Pop Replay. Quiero enviar saludos a todos los que nos están escuchando desde cualquier parte del mundo. Muchísimas gracias a todos por su sintonía y por estar siempre con K-Pop Replay. Vamos a seguir entonces con más música. En estas canciones que están sonando forman parte de los artistas que más, las canciones que más, que dieron mucho de qué hablar en los finales del 2014 y también los estrenos de este año 2015. Y hablando de estrenos, tenemos a un gran cantante que realmente me ha impresionado con sus canciones, con sus canciones de este álbum en solitario, su primer álbum en solitario. Se trata de Jun Yong Hwa, así es, integrante de CN Blue, lanzando su primer álbum. Así es, escuchen esta canción que a mí en lo personal me encanta mucho y se trata de Malish. Escuchen a Jung Hwa solo aquí en K-Pop Replay con DJ Nuna. ¡Kidario! Baby, 유난히 더 예뻐. 늘 하던 얘기 떠와기도 귀찮아 죽겠어. Oh baby, 할 말이 있는데 가볍게 들어와. 며칠째 강행군 오늘도 촬영 all night. 집에선 정기적인 샤워를 니즈 브라이. 월세 국민연금 대출이자 원금 상판. 주유비 생활비 고정지출 스케줄 타이. 군소리 안 하고 잔소리 다 받아주며 자국자국 쌓이는 마일리지. 용화가 안주 나라 삼합 먹으러 가자는데 여보 나 맥주지. 오늘 내 마일리지 써도 되겠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니. 오늘 내 마일리지 내일부터 다시 네 품에서 자국자국 쌓을 테니. Baby, 점심만 먹을까? 네가 매일 먹던 메뉴 말고 뭐든지 말해봐. Oh baby, 할 말이 있는데 그 전에 내 마음 전하고 싶어. 24/7 just for you. 이름을 채워 DJ Light Train 합니다. 발이 닿을 수 없는 곳들의 Kingdom of Heaven. Yes, this is it. First class upgrade. Heart source is here. 편히 쉬세요. No doubt, without doubt. Hell no, brother. 저는 가슴 no, brother. 오늘 내 마일리지 써도 되겠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니. 오늘 내 마일리지 내일부터 다시 네 품에서 차곡차곡 쌓을 테니. Medical, scientific knowledge. Babylon top보다 높은 love 앞에 싹 다 polish. 다들 말리지 but this bad in the field mileage. 열심히 쌓아 mileage. 오늘 내 mileage 써도 되겠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니. 오늘 내 mileage 내일부터 다시 네 품에서 차곡차곡 쌓을 테니. 널 위한 마일리지 평생 영원히 너만을 향해 채우게. Please baby stay with me. 약속해 promise 내일부터 다시 네 품에서 자곡자곡 쌓을 테니. Huh? 형님 괜찮아요? 100만 마일리지 쌓아놨어, 많이. 아, 진짜? 당연하지. 오케이. 가는 거야, 맨. Mileage. Mileage. Pedidos están cerrados. Sigue escuchando la mejor música en K-Pop Replay. Tu música, tu estilo. Hey girl, 고개 돌려 먼 곳을 봐도 놀라지 않은 척 해봐도 나는 알아 왜 네가 나와 함께 썸타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타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핫한 커버릴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끼리 손이 잡고 걸어다닐래 시간은 가고 차 어떡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닐래 심하니 고민했던 밤 붙잡아준 사람 너인데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날 일으켜준 사람 너인데 어느새 녹아내린 밤 이내 흘러내린다 널 떼내지 못하는 내 맘에 그저 바라만 본다 닦아내지 못한다 네가 좋아했던 하얀 아이스크림 툭툭툭 또 툭툭툭 그 가슴에 눈물이 툭툭툭 Just like your ice cream이 흘러 뚝뚝뚝 툭툭툭 내 맘도 툭툭툭 저 멀리 올라갔던 계단에서 내려와 옛날 추억처럼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 시간이 고민했던 밤 붙잡아준 사람 너희 뒤에 남남이 될 줄은 몰랐네 툭툭툭 내 맘도 툭툭툭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넌 어떨지 궁금해 없지만이 고민했던 밤 붙잡아준 사람 너인데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날 일으켜준 사람 너인데 Wake up, wake up I'll never let you go 없어 오늘도 나는 난 놀고 있어 넌 잘 잊었니 잘 지내는 거니 난 뒤에 느껴버린 소중함 지금 너무나 공허한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 Never you never you never 으르러 늑대와 미녀 12월의 기적까지 내는 음원마다 히트를 기록하는 2013년 슈퍼히트 주인공 올해의 앨범 엑소 대한민국을 접수한 대세 아이돌 엑소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 어떤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이 너로 채울 수 있어 눈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하나만 울리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초라 한 초라면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널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난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시간을 멈춰 내일을 돌아가 추억의 재미 널 배워주려고 난 그 안에 있어 아하 조금밖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 삶을 모두 바꾼 것 세상을 모두 계속 될 것 같아 시간을 멈춰 이제 내게 돌아가 추억의 집을 오늘도 너의 페이지를 열어 난 그 안에 있어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네, 엑소의 12월의 기적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네. 자, 오늘 이 무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돌스파이크 씨와 함께 방금 부른 이 노래를 네.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 네.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저분이? 네. 이 편, 멋있는 편곡을? 멋지네요. 예. 네. 그래서 돌스파이크 레이블을 응원하러 왔군요. 네. 네. 응원하러 오늘 파이널 무대를 함께해 주신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이제 goodbye, goodbye. 마음이야, 사랑. Seguimos escuchando la mejor música y la mejor programación aquí en K-Pop Free Play con DJ Nuna. No se despeguen, que seguimos con más en el próximo bloque. Viene el segmento Aprendiendo Coreano con DJ Nuna. No se lo pueden perder. Si quieres aprender mucho más coreano, pues no te pierdas ese próximo segmento. Ahora los dejo con los chicos de FT Island, sí, con la canción Hello, Hello. Luego viene 21 con Come Back Home. Y escucharemos a Hyuna con Ice Cream. Solo aquí en kpopreplay.com. ¡Kidario! Hello, hello. 이제 goodbye, goodbye.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못 잊는단 말이야.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아니야, 이제 와서 이건 아니야. 너와 나 정말 사랑했잖아. Wish you know. No. 사랑이란 말만 다가왔다. 사랑이란 말로 날 바보로 만들었다. 함께한 시간은 널 못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떠나갔다. 너밖에 없는 내게 넌 또 다른 안녕을 말한다. 거짓말 날 보고 말해봐. 정말 날 떠날 거란 말이니. 안녕이란 말.

널 만지면 다칠 거란 걸 알면서도 난 부정하며 더 세게 널 움켜쥐었지. 네가 너로 파고드는 양을 했나 도려내도 참을 수 있어. 이 정도 약해진 정신이 미약 걸러서도 고백 치를 대가보다 죄가 너무 달콤하기에 힘이나 멈출 수가 없었지. 더 깊이 빠져난 네가 파고 미친 사랑의 덮에 다 다른 것 같아 벌써 내 남은 삶의 끝에 몸약 다음날 아침이 밝고 난 눈 못 뜨게 되돌아도 네 옆이 행복해. 이제 내게 할 수가 없어 갈고의 매수가 너 그것도 전부터 너 겸담을 내게 지어 수혜가 너에게 맡겨 쇠수 그 세계 안에 주마 풀수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 She's making me crazy I'm sorry to you 미함이 더 강한 이유 당근이 커지긴 이유 모르는 척 아닌 척 슬쩍 피해와도 나쁜데 눈치는커녕 날 보며 안녕 손짓할 더 crazy crazy crazy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 너만을 보고 있어 She's making me crazy. Seguimos aquí en K-Pop Replay con DJ Nuna, ya finalizando la programación del día de hoy. Así es, quiero enviar saluditos a todos los que están en sintonía con la radio. ¡Yay! Gracias mil por siempre seguirnos y siempre dar lo mejor. Como lo prometido es deuda, aquí les traigo el segmento Aprendiendo Coreano con DJ Nuna. Entonces, como les iba diciendo, nos vamos con la lección del día de hoy en Aprendiendo Coreano con DJ Nuna. Esta lección del día de hoy está tomada de estudiar Hangul. Sí, así es, estudiar Hangul, el rincón coreano. Así es. Como saben, anteriormente les he comentado sobre 안녕하세요, que es cómo está,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etcétera, en coreano. 안녕, recuerden que 안녕하세요 está compuesto de 안녕, que significa bienestar, paz y salud, y de 하세요, que significa está, por favor, esté. El verbo coreano no distingue por persona, sea primera, segunda, tercera persona, singular o plural, en coreano no se realiza. 안녕하세요 es la forma más común de saludar a alguien en coreano, y 안녕하세요 está en 존댓말. 존댓말 es lenguaje formal o lenguaje educado, como hablando de usted en español. Cuando alguien lo saluda diciendo 안녕하세요, usted puede regresar el saludo diciendo simplemente 안녕하세요. Por ejemp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 otra expresión es gracias. Gracias es 감사합니다. ¿Recuerdas cómo se dice gracias en coreano? Se dice 감사합니다. Si recuerdas que 감사합니다 es básicamente 감사, que es gratitud o reconocimiento, y 합니다, que es hago, de hacer, de realizar, ¿verdad? Entonces puedes deducir qu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s también 죄송 más 합니다. 죄송 significa disculpa, sentirlo, sentirse avergonzado. Y 합니다 significa hago. Así que 죄송합니다 significa lo siento o perdón. 죄송합니다 no es simple, no es siempre lo siento. Aunque 죄송합니다 es básicamente lo siento, no puedes utilizar 죄송합니다 para decir lamento oír eso. No se puede utilizar para decir lamento oír eso. Muchos coreanos se quedan desconcertados cuando cuentan una mala noticia a sus amigos angloparlantes, es decir, hispanoparlantes, y escuchan lo siento como respuesta. Si dices lo siento tras oír una mala noticia por parte de un amigo coreano, él o ella podría decir, ¿por qué pides perdón por eso? Esto se debe a que 죄송합니다 solo significa yo pido disculpas, fue mi culpa, perdóname, no debiera hacer eso. Nunca tiene el sentido de lamento escuchar eso, que es cuando damos el sentido también de un pésame en la cultura latina, que decimos lo siento, lo lamento en la cultura latina. Sin embargo, en Corea no puedes decir lo siento. Lo siento, porque la pregunta que te van a realizar es ¿por qué pides perdón por eso? ¿Por qué lo sientes? O sea, bien. Recuerden, lo siento e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Ok, ahora vamos a hablar de disculpe. Entonces, ahora sí, disculpe, que es 저기요. En muchos dramas coreanos, estoy segura que han escuchado muchísimo esa palabra. 저기요, 저기요. En inglés o español, puedes utilizar disculpe en todas las situaciones. Para abrir paso entre una multitud de gente, para ausentarse por unos segundos, para llamar la atención de alguien y dirigirse a ellos o hacerles saber algo, para llamar a un camarero en un restaurante o cafetería para pedir algo. 저기요 es una expresión que puede traducirse como disculpe, pero esta expresión solo se utiliza en los casos de llamar la atención de alguien y dirigirse a ellos para hacerles saber algo, y llamar a un camarero en un restaurante o cafetería para pedir algo. Solamente se utiliza 저기요 para esos dos casos. ¿Cómo se dice disculpe para abrirse paso? Puedes decir 잠시만요, un segundo. 잠시만요, 잠시만요, un segundo. Lo siento, como les dije anteriorment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Y un segundo también es 잠깐만요, 잠깐만요. ¿Han escuchado la canción? 잠깐만, 잠깐만. Es como espera un momento, espera un segundo. Fue interpretada, ha sido interpretada en varias ocasiones en Immortal Song. Sí, 잠깐만요, un segundo. Un segundo. Y 잠시만요, un segundo también. Y 죄송합니다, lo siento. ¿Cómo se dice disculpe cuando para llamar la atención de alguien o estar en un restaurante o cuando uno está preparado para ordenar? Pues se dice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o para llamar la atención de alguien. Si a alguna persona se le cae alguna cosa que tenga consigo y vas caminando detrás de él, para llamar su atención en coreano sería 저기요, 이거. O sea, 이거 es esto. Y ya automáticamente el coreano va a saber que fue que se le cayó algo, porque simplemente pues vas a pasarle esa cosa que se le haya caído, ya sea la cartera o algún papel importante, pasaporte, no sé, una idea. Entonces, en resumen, en coreano, hola, hey, ¿cómo estás? Buenas tardes, buenos días, 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 recuerden que está en Jump the Mal. Jump the Mal es lenguaje educado o lenguaje formal.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Una simple conversación. Gracias, gracias. En coreano 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ulpe en coreano para llamar la atención de alguien o en un restaurante llamar a un camarero o en una cafetería para pedir algo es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Disculpe para abrirse paso es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Y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Y lo siento en coreano cuando lo sientes porque te porque valga la redundancia, te sientes avergonzado o quieres pedir una disculpa, simplemente dice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Hola, 안녕하세요. Gracias, 감사합니다. Lo siento, 죄송합니다. Disculpe, 저기요. Así que ya saben, han aprendido 4 expresiones nuevas. Hey, aprendiendo coreano en K-Pop Replay con DJ Nuna. Así es. Si quieren saber más, pues simplemente siguen la página de DJ Nuna. facebook.com/DJNunaKpop lo pueden encontrar por allá. Vamos a finalizar el programa del día de hoy con esta canción que a mí me gusta muchísimo. Se trata de los chicos de Teen Top con Miss Right. La la la la la la. Nos vemos en la próxima. No se lo pueden perder. Más de Aprendiendo Coreano con DJ Nuna. Me despido. Annyeonghi geseo. Bye. Clap is bang bang.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예쁜 여자 만나 그 중에서도 넌 남자로 다들 인정 근데 이쯤은 예뻐도 너무 예뻐 왠지 모르게 너의 긴 생머리 내 꽃향기 네가 날 날 감탄 미치겠네 너 때문에 나 계속 네 생각이 나는 그녀 가장 긴 없는 생머리 더욱더 예뻐다 그녀 영화가 떠난 뒤로 생각에 많이 뿌려 추억에 젖어 밤새 슬프며 긴 머리 뿌면 내게 다가와줘 다시 또 그대 향기를 내게 줘 그 남자 누군데 좋아보여 바쁘게 그럼 난 이제 어떡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해안된 고백한 문제대로 못됐잖아 나 괜찮은 너를 사랑해